처음 만난 날부터 다정했던 사람 생각하는 하루는 너무 짧아요. 우리 만나 하던 말 생각하다가 지나간 하루는 너무 짧아요. 생각하는 하루는 너무 짧아요. 만나서도 못한 말 생각하다가 지나간 하루는 너무 짧아요.